우주 정복의 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 세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서 대성공.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으시어 세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웅대한 우주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평화적 우주 리용 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는 우주과학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으시어 세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리병철 동지, 김종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국가우주개발국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하는 세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 참가한 일꾼들과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주 개발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불면불위의 로고와 심혈을 깡그리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는 단일 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톤 무게입니다. 이번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은 작업시간을 200초로 하고 발동기 연소실의 연소 특성, 각종 변들과 조종계통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 믿음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순간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대출력 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세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의 지상 분출 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작업 전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대출력 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정지위성 운반 로켓을 확고히 개발 완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되었으며 지구 관측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운반 능력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과업을 훌륭히 결사관철한 국가우주개발국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주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 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주 개발과 리용은 우리 당의 중요한 방침이며 국가적으로 계속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국가 우주 개발국에서 우주 개발을 위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우리나라를 가까운 몇 해 안에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과학기술 중시로 선이 관철되어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놀려오는 전례 없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시험 성과에 더대하여 위성 발사 준비를 다그쳐 끝내므로써 적들의 비열한 제재 압살 책동으로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당을 따라 꿋꿋이 산요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승전 소식을 안겨주자고 당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당부를 받아하는 국가 우주개발국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전원 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이 세계를 굽어보며 보란듯이 솟구쳐 올라 광활한 우주에로 또다시 진입할 역사의 순간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와 강의력한 국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